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자 정열의 장밋빛 사랑도 검은 상처의 아픔도 내 맘속 깊이 그대여 이 밤도 나는 목매여 우네 사랑도 검은 상처의 아픔도 내 맘속 깊이 슬픔 남겨놓은 그대여 이 밤도 나는 목매여 우네 그대여 이 밤도 나는 목매여 우네